조선에서 장애자 보호 사업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.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따라 장애자들이 사회정치적 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여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. 조선장애자보호연맹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및 옹호 활동과 출판 선전을 통해 장애자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. 체육예술활동을 통한 문화종소생활을 비롯해서 장애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희망대면부 갱신 등 그 운영을 정상화해서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다 높이고 있습니다. 연맹에서는 국제기구 및 여러 나라 장애자 관련 기구들과의 다방면적이며 폭넓은 교류와 협조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.